할렐루야. 목사님 워낙 찬송을 잘하셔서 찬송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저는 어머니가 진주고 아버지가 이제 질교포 할아버지 때부터 질교포인데 그래도 다 이 그쪽에요. 그래서 그 방정이 요도 방정. 방정이 생겨지 요도 방정. 우리 목사님 너무 찬송을 좋아하셔서 종유 목사님 제 아버지입니다. 제가 먼저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한 300명 정도 모이고 황의료 여당 대표도 계시고 지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용원 형 목사님 옆에 자 계시는데 소 목사님 저 앞에 계신 거예요. 그 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한 대여섯 번 소 목사님 잠깐 칭찬하세요. 저는 처음 봤죠. 소 목사님 처음 뵀죠. 한 3, 4년 전에. 그 이제 그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갔어요. 아버지. 그 영원히 형이 옆에 있는데 왜 소 목사님은 그렇게 칭찬합니까? 그럴 때 방서가 내가 소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 1인자인데 조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인 은혜고 지금 공식적인 사회에서 영원히 형님을 지금 당회장에도 지금 불안한데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래 조용기 목사님 방서가 내가 소황소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다 그런 거예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내가 IQ가 200 가까이서 한 번 들은 거 안 잊어먹어요. 내가 안 잊어먹는 게 이게 괴롭습니다. 지금 잊어먹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 잊으면 안 잊어먹어. 조용기 목사님이 내가 녹음 들어 방서가 소강성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다. 내가 그분 설교 뺏겼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설교하다가 찬송을 하는데 그게 또 은혜가 깊게 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딱 설교를 하는데 이 insertion 삽입이 딱 나오는데 그 삽입이 저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래요. 저건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분이 나를 감동하는 설교를 하시지 인간적인 논리적인 규결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방서가 나는 너보다도 한두 살 어려도 내 담임 목사니까 네가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 목사님에 대해서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찬양을 너무너무 제가 텔레비에서 봐도 참 은혜스러워서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찬양 한번 한 다음에 오늘 한 50분 설교하라 그래서 한번 하겠습니다. 요새 말고 옛날 16장 요한의 순례가 250년 전에 지으신 찬송인데 제가 뭐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데 찬양을 한두 시간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옵니까? 아, 예. 우리 성경도 우리가 묵상하지만 저는 이제 찬송도 참 은혜가 돼서 묵상해요. 한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누진 안경이 아니라서. 네, 제가 읽고 여러분 다 읽어주세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라.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아멘.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아멘.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2절은 날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 작정하시는 저는 성결교 목사입니다만 거룩 성결, 이 감리교의 핵심 안에 있으면 sanctification, consecration, holiness 성인데 이 장로교의 그 위대한 진리, 예정 그게 둘이 이렇게 시너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주시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대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정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막는 거야. 마귀도 못 막고 또 심지어 내 자신도 못 막고 우리가 아무리 누추해도 주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아무도 못 막는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성결을 찬양한 거예요. 이 3절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 다시 돌아올 때 날 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이 나를 안다 하시거나 영어로 claim이에요. claim은 뭐냐면은 우리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우리 버지니아의 산삼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그 산삼을 갖다가 이 가방에다 우리 노모님 어머님 장수하시고 무병하시라고 이제 막 그냥 이 캐리 백을 갖고 왔는데 그만 인천공항에서 잊어먹었어요. 그 막 발을 동로노 그러고 어머니 내가 진짜 돈 많이 들어서 갖고 왔는데 3,000불 들어서 갖고 왔는데 아유 괜찮다 네가 얼굴만 본 것도 감사하다 그런데 아닙니다 어머니 이걸 찾아야 돼요. 매일 전화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혹시 선생님 이 백이 선생님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을 갔어요. 인천 가는데 그 내가 잃어버렸던 백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때 클레임 백이지 클레임 주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 여러분과 저를 다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한때 잃어버렸던 우리를 This is mine! 내 거다! 아무도 나를 이 내 거를 터치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거라고 그러시면 마귀도 터치 못하고 그렇습니다. 주 다시 돌아오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자기 거라고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도 주님에게 완전히 예정돼서 쓰임받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잡으시는 그런 재림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에게 붙잡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주 나 이거는 예수님과 유니티 주 나 안에 내가 계시고 내가 주 안에서 그 한량 없는 기쁨을 참 안식 얻어다. 그죠? 안식 주 안에서 있는 그러니까 in Christ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abide in me, I will abide in you. Whosoever abide in me, yeah, will be shall have eternal life and grace and mercy and peace and power. 그러니까 아 참 내가 영어로 한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영어로 목회하고 2세들 목회하다 보니까 한국말 잊어먹었어요. 설교도 성경도 영어. 처음에 제가 94년도에 플로에서 PhD를 박사학교 빡 갖고 한국에 왔는데 감리교 30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이게 설교 처음 하는데 이게 한국어 성경을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11년 만에.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터미널, 이 컨셉을 comprehend 하기 위해서 이 technical terminology를 compressively, precisely grasp 하고 perceive 해서 understand 하고 digest 해야 됩니다. Understand 입니까? 한국은 나와야지. 그 맨 앞에 경상도 할머니, 권사님들이 둘 다 앉아가지고 너무 놀라셨어요. 저 젊은 목사가, 34살 된 목사가 한국말도 못하고 저게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방언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경상도 분인데 저 젊은 목사가 무슨 말 하고 있노? 공룡이 콩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공룡이 막 콩을 까먹는데. 그래서 그래, 주여 한국말 잘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영어 다 때려치고 이제 한국말 하고 이제. 그래서 요새 한국말 참 잘해요. 그런데도 어떤 단어가 나올 때 이렇게 precisely 탁 이렇게 픽업하지 못해요. 자, 우리 16장. 이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우리 요한이서 내가 예년사가 너 찬송만 하냐? 성경 좀 봐라. 그러니까, 형님. 앞으로 200년, 300년 후에 영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형님의 설교를 더 기억할까요? 제 찬송을 기억할까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 그대로 요한의 슬레 설교를 기억하는 분 없지만 250년 후에 8,000편이나 쓰여진 이 찰스 웨슬리 찬양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이렇게 기억되고 있어요. 이 찬송 얼마나 은혜적으니까 여러분에게 보기만 하고 하지 말고 한번 담으시고 눈 감고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저는 찬양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녁 때 밥 먹고 기타 딱 들고 찬양하면 밤새요. 그럼 580장 다 불러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anyway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부르고 제가 여러분에게 50분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 전등사라 주 주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대고 3절요. 주나 말세에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시대가 이제 저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방사가 이제 서황성 목사님 시대가 온다. 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4년 동안 우리 서황성 목사님을 위해서 중복이 됐사옵나이다. 주여 주의 종이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흐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세가 10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대표 목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빌그램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를 주의 복음으로 정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냥 귀신이 나가게 도와주시며 거룩한 손을 들어 주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귀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일본 귀신을 몰아내고 중국 귀신을 몰아내고 아시아 40억을 구원하고 주여 미국의 국회에 가서 백악관 가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하나님의 축복기도 하고 미국의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우리 한민족이 나온 세계적인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4년 전에 이 재단에 엎드려 저는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분명히 10만 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하나님은 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주여 지금 4만 명인데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우리 재단이 10만 명이 될지어다. 10만 명이 될지어다. 10만 명이 될지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이 밤에 참석하신 모든 사람 하나님의 머리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민족이 될지어다. 이름이 창대게 될지어다.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고 나가며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두아리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두아리아 교회 우리 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고 그런 정황들이 있지만은 이 프로스펙티브 중에서 우리 가장 지금 뛰어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요한계시록 수십 번 읽었어요. 우리 주기철 어르신은 만 번 읽었다 그러시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한 가운데 이 두아리아 교회만이 말세 교회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결론을 짓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제너럴 perspective, general interpretation. 다른 건 일반적으로, 뭐, 에베소, 서머나, 빌라벨피아, 뭐, 라오디게 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아레 교회만이 말세 교회. 그럼, 목사님, 어떤 근거로 두아레 교회만이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할 때 교회냐? 그것은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올 때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레아 교회만이 문자적으로 재림 때, 말세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 중에서 하나님이 이 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재림 때 교회가 두아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아리가 교회를 오늘 영접하셔서 오늘 두아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시고 두아리가 극복받은 하나님의 장점을 주님께서 여러분이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대원 교회가 두아리가 교회에 있는 약점은 완전히 극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21세기 두아리가 교회가 돼서 우리의 새벽별 유일한 교회, 하늘에 별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새벽에는 별 하나, 비너스, 금성 하나만 떠오르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가 5만 개가 있고 미국의 교회가 100만 개가 넘고 전 세계 수백만의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 세단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새벽별이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 많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 많이 구원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 많이 음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교회 많이 진리를 혼잡게 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 미국에 아무리 100만 교회가 있어도 세단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미국 교회도 먹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일성의 그런 놀라운 두아리 교회에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교회는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날 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추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다 들어본다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예, 굉장히 훌륭한 거인데 단점 하나 있어요. 예, 그래, 옥이 있는데 옥에 티가 있듯이 단점 하나를 제거하라는 그런 어조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과 우리 존 듀이나 아니면 칼 융이나 아니면 프로이드나 아니면 B.F. 스키너나 이런 여러 가지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의 방법론과 예수님의 방법론과 참 달라요.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이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사람 다 좋은데 그분이 좀 말이 빨라, 다 좋은데 그분이 뭐라 이렇게 해서 이 지적하기 그런 교육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가 문헬벽 박사인데 우리 유대인 독일 한국 세계에서 제일 천재들인데 한국이 제일 뛰어나다가 제가 소견입니다만은 근데 우리 한국이 아직도 세계 13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교육 방법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과는 좀 다른 그런 이 공자교회 말하는 이 엄한 지적 방법, 기적 방법, 마나스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하기 때문에 이 천재들이 아직도 우리 세계 1인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탄검이 있다라고 제가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은 절대 단점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우리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먼저 장점을 잘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여 그 영혼을 부드럽게 싸고 편안하게 해서 우리 때를 벗길 때도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불어야 때를 벗기듯이 마음에 편안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그런 방법론이에요. 우리 이와야 될 교수님이요. 그 교수님이 목사님 제가 이 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서 1,000명의 우리 학생들을 가릅니다. 그런데 내가 박사학위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장로기 때문에 우리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변하지 않는데요. 학생들, 목사님 내가 지금 30년 좀 있으면 은퇴인데 내 교육 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학생들이 안 변합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 강의를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교수님이 장로님이 하시는 방법론이 전통적인 그런 유교적인 혹은 교수님이 미국에서 10여 년 살았으니까 여기 칼 융이나 아니면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의 방법론을 취하는데 조금 예수님하고 다릅니다. 그럼 예수님 방법 뭡니까? 예, 예수님의 방법은 요한계시록에 여지없이 나오듯이 에베소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서 사자의 편지하기를 그러면서 내가 너희 행위를 알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러분 야단 있어요? 칭찬만 하세요. 예수님의 교육적인 방법론은 일단 칭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로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교육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누추해도 아무리 베드로같이 불황무식해도 예수님한테 가면 다 성공합니다. 예수님은 다 성공시켜요. 확률이 100%단 말입니다. 왜? 방법론이 예수님의 하늘의 방법론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심성을 꿰뚫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 학문의 하늘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 있으면 쭉정이를 뽑을까요? 쭉정이 뽑지 마라. 쭉정이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두렵다. 그러면 쭉정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알곡을 번성시켜서 그 알곡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쭉정이까지 이렇게 커버를 해서 그 사람이 단점이 많은 사람인데 장점이 자꾸만 두각돼 보이니까 단점이 안 보이는 방법론, 이게 positive rendering of education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론은 상당히 우리 인간의 공자나 서양이나 동양의 어떤 교육 철학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위력적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한테 가면 다 산다, 다 성공한다, 다 잘 된다. 할렐루야! 우리 세대 교회 우리 교육 방법론도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론에서 이렇게 다 살게 된 역사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거예요. 애들도 할 때 참 막 좋은 얘기 막 하니까 애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근데 옥에도 티가 있잖아. 그 티만 요구만 제거하면 너가 가격이 두 배나 뛴다? 이러면요 누가 안 고칩니까? 예, 네, 그래요. 우리 제가 플로에서 박사를 공부하는데 그 어느 목사님께서 뛰어난 분이에요. 예, 일본의 준 재벌의 아버지가, 예, 우리 아버지처럼 이제, 이세인데, 일본인, 교포인데, 그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내가 보기엔 IQ가 200 넘는 것 같아. 예, 너무너무 뛰어난데, 제가 보기엔 우리 사람들 다 피해, 그 사람. 왜냐면 단점이 95%고, 장점이 5%예요. 예, 그리고 목사님이 아마 그분을 봤으면은 아마 저를 성자라고 했을 겁니다. 떠벌리는데 왕이에요. 열랑토끼 그냥 뭐 저는 아주 굉장히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비하면 anyway 아 그런데 막 이분이 막 학교에서 막 그냥 뭐 돈이 많으니까 막 돈 사 우리는 뭐 2불이냐 2.5불이냐 막 50센트로 그냥 달달달 떠는데 그분이 그냥 다 그냥 아우디 차 사고 50만 불 캐시로 막 집 사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 거지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막 밥도 사주고 어떨 때는 100불도 주고 막 그런 거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데 왕따야. 아, 그 사람 보면 다 도망가 버려. 예. 예, 그래서 다 이제 그래서 하루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방송 목사님, 예, 제가 금종력이 내렸어요. 왜요? 다른 목사는 절대 만나지 마라. 그때 400명이었어요 플로에서 공부하는 한국 목사님. 이 방송 목사만 만나라. 왜요? 왜 나만 만나요? 당신이 이 방송 목사 만나고 나면 사람이 조금 좋아진대. 아, 내가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목사 만나면 진짜 성질 들어오진대. 그래서 이방성 목사 만나라. 금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당신밖에 못 만나. 내가 공초관데 내가 다른 목사 만나면 내가 쫓겨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하면 잠언을 제가 읽었어요. 제가 뭐 잘난 건 하나도 없고 잠언 말씀을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게요,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공자교나 아니면 미국의 존 드위의 방법론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이 야단으로 단련하는 거지. 내놈! 그러면 되나 말이야. 이렇게 야단으로 사람을 단련하고 말이지. 예. 그러지 마! 이렇게 엄하게 해야 사람을 단련하는데, 잠언 말씀에서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대요. 제가 그 구설 읽고, 야, 이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나? 영어도 보고, 히브리도 보고, 막 봤어요. 아람어도 보고, 봤는데, 맞아요. 칭찬으로 사람이 단련되는 거야. 그래, 이제 제가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은, 그 목사님을 제가 섬기면서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그분이 장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뭐가 장점이냐면은, 주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부자였고. 예. 그러니까 주는 거 좋아해요. 저는 그때 몸이 아팠어요. 박사 들어갔는데, 여러분 박사, PhD 들어가려면 3.7이 넘어야 돼요. 3.7이라는 것은 이 144학점에서, 예, 다 A 맞고, 하나, 둘, A 마이너스 맞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게다가 30명을 보는데, 3명만 들어가요. 그 당시에 그냥 하버드 대학 백인 2명이,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플로를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30명 중에 3명이 들어가는데 너무나 확률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너는 몸도 아파요. 돈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건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박사 감히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때문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뭐냐면은 목사님 주는 거 좋아해. 이 목사. 공부는 자료 싸움이거든요. 공부 뭐 이 목사 내가 이거 어느 김 목사한테 이거 얻어왔어. 왜 이 사람이 왜 얻어오냐면은 자기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익스체인지예요. 익스체인지 하나 주고 하나 하고 절대 안 줍니다. 내가 그 플로 가 보니까 세상에 합동 측은 합동 목사님들에게만 자료가 가고 서울대든 서울대만 가고 거기 저는 성격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서울대도 안 나왔고. 예. 그러니까 나는 완전 왕따예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 줘요. 너 어디서 왔어? 예. 아예 성격. 그렇게 장로교 목사님들은 뭐, 천 목사님 안 그랬으면 장로교 목사님들은 성격교 목사를 좀 이렇게 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합동축인데 내가 누구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런데 아니, 합동축 목사님 반하면 무슨 뭐, 제가 이류 신학교 나온 것처럼.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통합적 분들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이제 마음의 여유는 좀 있으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자리에 앉아 몸은 아프지 그래 누워 있어요. 아이고 내가 박사학위 괜히 들어가려나 보다. 나 같은 주제에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데 안 되는 게, 아 그런데 짠짠 하고 이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 목사 이거 봐. 그러니까 이거 봐, 3개월치 공부하는 거를 한 페이지만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 엑기스라는 게 있어요. 막 요래서 쪽집게 쪽집게 나와. 그리고 이분이 그분에게 이분이 막 사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면 목사님들이 이제 가난한 목사님들이 또 자료 좀 줘. 그럼 자료. 그래 자료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못 받아. 왜? 오면 피하고 도망가니까. 부사한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비귀신 같은 이 이방석의 이름도 그냥 깔게. 저는요 이름이 별명이에요. 와다시노 나마이와 깔게 데스 자부동 데스. 나는요 이름이 별명이에요. 어릴 때부터 별명. 우리 아버지가 왜 이 깔? 저는 별명 없었어요. 이방석, 저방석, 걸레방석, 똥방석, 가시방. 중학교를 돌아가던 애들이 영어로 보니까 this 방석, to 방석.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왜 이름을 방석이라고 지어가지고 내 참 새가 빠지게 고생한단 말이야. 새가 만반년에 빠지잖아. 예.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제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라는 건 이제 알고 은혜를 받았고 상처가 다시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I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hen give all my life to the ransom for all. 이제 다 알아들으셨죠, 그죠? 다 알아들으셨고 점점 다 알아듣는 척 하는데 아주,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anyway. 오케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하니 막 섬김. 아, 그러니까 내 이름이 예수님 제자 이름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깔러 온 것이 아니라 깔려러 와가지고 사람들마다 나를 이렇게 까시면 편안하신 거예요. 아, 주여, 내가 깔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분들이 편안하게 하는 주 예수의 칠. 그 제자 이름, 그 성령 많이 읽다가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어릴 때는 굉장히 얼굴 뭐 이름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 그러면서 막 자료를 막 주는 거예요. 막 자료. 그거 주고 그분이 나한테 주는 기쁨, 나는 받는 기쁨.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진짜 천사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병들고 가난한 나한테 자료 주니까 목사님 진짜 천사에 하나님 복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를 천사라니까 저게 평생에 자기를 천사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야, 저 병신 같은 이방석이한테 이제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아, 내가 천사 목사님 성품이 좋아요. 그러지. 목사님은 또 막 그냥 이 목사님은 또 그분이 뭐가 아니면 한 개를 알면 열 개를 태독하는 분이에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뻥치는 사람이죠. 뻥치는. 근데 뻥을 막 치니까 나는 그게 막 이것도 있고 저거. 그냥 자료, 원래 자료 수집만 6개월, 자료 정리만 6개월에서 1년 한 다음에 했는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시험을 보니까 어려운데 그분이 갖다 준 자료, 그분이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예언을 해요. 시험을 5일 동안 봐요. 하루에 3시간 반씩 하는데 우리 미국 사람들 이렇게 앰뷸런스 갖다 놓고 시험 봅니다. 왜? 하다가 막 쓰러져요. 팍팍 쓰러지면 병원에 실려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저 전날 밤에 이 목사 공부 다 했어? 좀 다 했는데 요번에 요게 나온대. 워낙 자료가 좋으니까 자기가 40년 이 학교 40년 동안 시험을 완전히 분석한 건과 쪽집게 도사로서 요게 나온대. 그러니까 나는 아멘. 난 남의 말 잘 듣거든요. 속기도 잘해. 뭐 띨대로만 할 수 없어. 아멘. 그런데 그 다음날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애들이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는 해봐도 안 되니까 하버드 되는 거예요. 하버드. 그래 이제 와 목사님 예언했어. 맞아. 그 다음날 또 이 목사 오늘도 예언해보세요. 이번에 요게 나온대. 또 다른 건 다 준비했지만 그것만 집중적으로 밤에 했어요. 그때 그걸 또 나왔어. 5일 동안에 그분의 예언이 다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명 중에 수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띨띨해도 받기만 잘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강성 목사님의 존함을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라고 해서 장명을 하는 손은 차조기 손인데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차는 거예요. 쫙 차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강은 편안한 강, 평강강이에요. 그 다음에 석은 저랑 같이 주석석자.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이 소강성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시대 후에 소강성 목사님, 여기 저기 오정희 목사님도 있고, 이영호 목사님 제 형님이고, 여기 뭐 날고 기는 사람들 많고, 뭐 박진구 목사님 내가 지금 전주 안디옥교회 있다가 이제 박진 목사님 있고, 날고 기는 사람들 많아요. 소강성 목사님, 소강성 목사님보다 뭐 얼굴들은 다 못생겼지만, 저랑보다 내가 지금 사기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런데, 소 목사님보다 날고 기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4년 전에 이 재단에 설 때 계시하시기를 이 재단이 10만 명이 된다 그러고 다 같이 아멘. 두 번째, 조영규 목사님 시대는 지나가고 한국의 빌리그램은 소광송 목사님에다가 분명히 계시하셔서 그때부터 한자어를 이분이 한자어를 달라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데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왜 소광송 목사님, 왜 하나님이 예정했냐, 왜 이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세계화되고 기독교가 붕괴되고 가난교회 안나가 교회 교인들 없어지고 한국 기독교가 붕괴되는 게 종식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과 세계를 사는 다시 한번 재쓰임을 받는 가능성이 있는 걸 왜 이종을 쓰냐, 이 차족이 속아요. 받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소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쌓이니까 평강이 강이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grace and peace upon you,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바라라.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은혜가 차이고 쌓이고 평강 강이 흐르니까, 은혜와 평강이 흐르니까 그럼 주석이 뭡니까? 여러분 주석은 저도 석자인데 그 석자는 주석이 아니고 동사예요. 그건 용비어천가에 사해갈 남갈 줄이어 할 때 그 줄이어 동사가 주석 석자 씁니다. 예, 근데 그 뭐냐, 골고루 전 세계에 나눠주다 그런 뜻이에요. 석이 목사님 신하지만 알고 계셨어요? 처음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존함은,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쌓이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 이 교인들이야, 평강이 넘쳐흐르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막 쌓이고, 강이 흐르니까, 이제 나눠줘서, 이 교회도 살리고, 저 교회도 살리고, 일본도 살리고, 중국도 살리는데, 골고루, 전 세계 골고루 전해고, 목사님의 존함 자체도, 어느 분이 지을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를 살리는 한국의 빌그램으로 이미 특정된 이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박수,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 이제 이 예수님의 방법론이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참 너무 좀 놀랐어요. 이 옷을 갖다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박으면 옷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박는 거예요. 예, 그분이 좀 흔들리는데 좀 천사는 아닌데 천사끼는 있어요. 남을 도와주는 건데 목사님은 천사야 꽝꽝꽝 박으니까 딴 데를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분이 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께서 이방성 목사 만나면 좀 좋아진다고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 그분의 장점을 내가 찾아낸 게 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섯 가지,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되더라고. 아무리 계시를 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가지고 딱딱딱하네. 그분이요 그 갖고 있는 다섯 개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번성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박사 받았어요. 내가 박사라고 막 예언하고 자기는 안 된다고 이방석이한테 해도 난 안 된다 그러는데 목사님 반전이 된다고. 그래서 제 박사 논문 프리피스의 서문에 이 목사님은 제 친구이기 전에 내 은사님입니다. 내가 이분의 은혜로 내가 박사를 받은 것이지 내 실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박사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이 진짜 진리고 아무리 교육하게 발달하고 아무리 문화인류학에 발달해도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여러분 역사하는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절대 너는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된다 그러면 그놈 죽으라는 소리예요. 예, 네, 진짜 너는 다 좋은데 그거 하나 고치라 그러면요 그걸로 칼로 찔리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네, 그거 하나만 다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칭찬만 계속해요. 예, 네, 용기 주고. 그래도 그게 과잖아 거짓말이나 아니면 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좋은 게 있으면 딱 좋은 딱 찍어내요. 그러면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인정해. 이 내 나만이 나는 나만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용기를 주고 인정을 해줄 때 힘이 착 나서 그게 알곡이 쫙 번성하는 거예요. 그 옆에는 쭉쭉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으로 점점점 사람을 단련시켜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길 처음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칭찬으로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으로, 사람 인정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항상 이런 방법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래 교회에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두아래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여러분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네 교회가 너희가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좋아한다. 예, 첫째 사업과, 사업은 헬라어로 디아코나이스, 이거는 사역, 미니스트리가 많다는 것이야. 너희가 미니스트리가 많다. 그다음에 사랑이 많다. 믿음도 많다. 섬겨도 많다. 인내도 많다. 그다음에 나중 행위가 처음부터 많다. 여러분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두아리 학교는 한국 교회를 예표합니다. 저는 이 조국의 교회가 세계 교회를 살린다고 보면 믿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어려우면 세계가 어려워요. 물론 미국 교회와 함께 이렇게 역학적인 그런 정비 속에 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 전 세계로 살릴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자 한국 교회 보세요. 예,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가 많아요? 사역 미니스트리 많습니다. 한국교회처럼 활발한 교회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 얼마나 사랑의 쌀. 우리 오늘 저 전주안대 교회 가니까 우리 제 형님 박진구 목사님이 홍수가 나가지고 천여 명이 죽었대요. 정부에서는 이 40명 죽었다 그러지만 그래서 그 몰래 들어가면서 20톤. 여러분, 한 개교회가 20톤. 그냥 굶어 죽을 사람들 다 살리는 그거 다 계약하고 들어오셨어요. 예. 사랑이 많아요. 한국교회가 사랑이 많아요. 사랑의 쌀의 83%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내는 사람들 막 욕을 하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사랑으로 북한 동포들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 얼마나 믿음이 충만합니까? 섬김, 얼마나 섬김 잘합니까? 예, 섬김, 뭐, 그, 인터내셔널 국제회의 하면 그 미국 사람들 돈 안 줘도 돼요. 미국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그 왕복 비행기 다 줘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섬기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인내, 한국 사람 참 인내 잘합니다. 예, 잘 견뎌요. 예, 그 다음에 보면 너희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같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인원 숫자가 줄어드는데도 선교가 많아지는 교회는 2000년 역사상 없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아요. 지금 2만 6천 명이에요. 세계 2대 강국이에요. 물론 브라질 우리보다 좀 앞선 것도 있지만 자, anyway 우리 여러분 조그만 나라가 세계 2대 강국인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대 강국이 되시길 전부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우리 때문에 먹고 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저는 미국에 30년 살았지만 어떻게든지 족을 잊지 않고 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7시간 동안 기도하고 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기도 마음속에 언젠가는 우리 조국이 우리 미국보다 선교가 능강이 될 것이며 우리 미국은 서방의 독수리, 한국은 동방의 독수리, 두 독수리가 세계를 살리는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다 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 그런데 이 한국교회 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 그것만 좀 고치면 돼요. 그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 여기 보니까, 누구를 허락했냐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 하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겠다. 이 자칭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칭, 내가 선지자다. 내가 사도다. 신사도. 내가 운도 사도다.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염려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절대 자기가 선지자를 안 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아무리 무당이라도요, 내가 용하니까 나한테 전 보러 와라 그럽니까? 소문나는 거예요. 무당이 소문나서 가는 거지 자기가 용하다고 막 그냥 신문에다 내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무당도 이 신들린 용한 거에 효염이 있지. 그래, 자기가 선지자라고 떠들어낸다는 건 지금 효과가 없어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래, 여러분, 세례요한이 선지자냐? 아니야,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분, 참 선지자는 선지자라면 쏙 들어가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칭 선지자, the self-claim prophet, self-claim messiah, self-claim priest,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자기가 뭐 하는 거. 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세요. 저는 16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얼굴과 얼굴 보면서 모세처럼 40년째 5만 번 정도 예언했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제 성경과 같다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배운 게 없어요. 가르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어느 날 때가 되면 임하는 거지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당도 학습한 무당은 여러분이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렇게 개발하거나 방법론을 치거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조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방법 배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칭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조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 이세벨을, 이세벨은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선지자들을 죽이는 선지자 킬러예요. 예, 선지자 킬러인데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교회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자들 많아요. 참 선지자 있고 그 다음에 은혜재단 쌓는다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그중에 이 거짓 선지자가 뭘 하냐면은 그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한다. 그러니까 음란으로 간 거예요. 음란으로. 근데 말세 교회는 음란 하나만 고치면 돼요. 다른 것들은 참 하나님이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네, 가르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 요새 말하면 제자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 통일교가요. 통일교가 그냥 이렇게 음란하고 혼음하고 그렇게 피가르마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섯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제자 양육을 해. 그래서 몸을 주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이 통일교는요. 그냥 통일교가 아니라 한국, 대한 신령, 대한 신령통일협회, 신령, 신령이 들어가요. 그래서 1, 2, 3, 4, 5 여섯 번째 단계는 가르쳐서 제자형 한 다음에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된다고 한 다음에 문선명의 영을 넣습니다. 문선명 귀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꿈도 문선명 꾸고 문선명이 신이고 문선명이 메시아 그래요. 여러분 이 통일과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이 들어가는 게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사와 하늘인 악한 권세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물질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권이 없으면 물질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영권이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영권이 없으면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성 충만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권이 칠레의 말 쳐다 영권이 말 쳐다 영권이 말 쳐다 사람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깊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해야 영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0분 기도하다가 1시간 기도하다가 여러분 11조 기도 예 24분 2시간 4분이요 144분이에요 14만 4천에 줄인 거 144분이에요 이 11조 기도를 하게 되면 나머지 10의 9의 시간을 주님께서 나한테 완전히 컨트롤 해가지고 지금 쓸데없는 시간 안 보내고 뭐 이렇게 농담하는 시간 안 보내고 그렇게 옛날에 10시간 걸릴 거 1시간 만에 끝내는 여호와께서 나를 확 사로잡는 그런 놀라운 11조 기도예요. 3시간이 넘으면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7시간을 기도하면 다니엘서 7장 10절에 있는 The river of fire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이 강이 확 임해서 여러분의 가만 여호와의 불이 확 임하게 되는 할렐루야. 네, 제가 딱 여기 서는데 천군 천사들 꽉 들어섰어요. 이제 여러분 7시간 기도해보세요. 하늘이 보여. 천국이 열려요. 천국이 여기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사들 왔다 갔다 해. 내가 말 실수하면 마귀 군대가 쫙 쳐들어와요. 맨 놈이 쳐들어온 줄 알아요. 사람 딱 보면 귀신이 세 마리가 있는지 두 마리가 있는지 딱 보면 알아요. 여기 지금 몇 마리가 앉아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유리 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귀신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면서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는 여러분 영권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의 강의 후에 불의 강 성령의 불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아멘을 받으세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말 쳐다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파이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서 성령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우리 죄를 태우는 컨슈밍 파파이어 우리는 천국 가지만 죄는 천국 안 가기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죄를 태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서 우리 죄를 지만 함께 우리께 우리를 교육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게 하기는 죄를 태우는 소멸하는 불 예, 파이어 열정 이러한 파이어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김문선명이가 영권으로 귀신을 넣는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신령협회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영이 센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이단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록된 사람만 200명이 넘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네, 한국은 세계 최고예요 뭐든지. 네, 그런데 이단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영권 이 민족이 굉장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은 한국을 못 당한다 그랬어요. 저한테 미국이 못 당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러나 여러분이 신령한 영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삼일체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도. 그런데 이 조직적으로 가르쳐 가지고 이 피가름하게 하고 몸을 내게 하고 나는 당신의 영적 아내라 그러고. 당신은 나 영적 남편이다 그러고 이렇게 조작적인 사기를 영적 사기를 쳐서 가르쳐가지고 동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인식론적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날에 이게 자칭 선지라 내 가르친다 그랬어요. 이건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이렇게 가르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조작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성결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외에는 여러분 성적 행위가 없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연애는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이 나라에서 물러갈 쳐다 더러운 영혼 물러갈 쳐다 예수 이름으로. 저도 이번에 백악관에 가고 물론 교황청에서 초청해서 갔는데 네, 백악관에 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목사님 왜 백악관에 갑니까? 오바마가 어쩌고저쩌고 나 백악관 가서 백악관에 있는 귀신 쫓아가는 거야. 동성연애 귀신을 쫓아가는 거야. 내가 뭐 미국 대통령 만나서 뭐해? 뭐 안수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내가 지금 미국 정치 가면 22년 가는데 다 싫었는데, 내가 지금 대통령, 미국 대통령 두 명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나 미국 대통령 중에 귀신 들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 줬고, 특별히 동성연애 귀신을 내쫓아서 완전히, 여러분, 제가 오바마가 나한테 총사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오바마 죽일 놈이라고 막 했는지. 네. 그럼요, 오바마 이런 미친놈 지라고 앉아있네. 내가 대놓고 텔레비 앞에서 그랬어요. 너와 이 자식아, 어디 감히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게 사기쳐가지고. 그래, 도널드 트럼프가 너 어디서 났니?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프리메이슨이 사기쳐가지고 우리 하와이에서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저거는 흑인이 말이죠. 케냐 사람이, 모슬람 같은 사람이 세상에 미국에서도 태어나지 않은 그 불법으로 사기쳐가지고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와이로부터 시작해서 5대째인데 2세가. 그래서 한국이 왜 미국에 이렇게 치느냐, 그래서 제 기도가 그럽니다. 오늘 세단 교회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소목사님이 미국 정치가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말하면 우리 한국 2세가 여러분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루는 제가 조지아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조지아를 써서 쥐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놈, 예, 한자로 써라. 아니 아버지, 조지아가 영어인데요, 한자로 써. 그래서 내가 딱 쓰다 보니까 조선 조자에 땅 지자에 나아자, 아 나는 조선의 땅에 살고 있지 않은 거. 그래서 내가 조지아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3년 반 후에 조지아 이 주지사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보세요. 지금 한국 사람을 조지아 주사 놓고, 예, 솔직하면 그냥 백악관까지 지금 전명하려고 딱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미국이 한국 땅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는 제가 플로에서 이삿짐 날리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냥 아주머니가 막 그래요. 막 야단쳐. 제가 아주 고양이 걸음으로 물건을 날랐는데 막 You Asian go home, You Asian go home 그래요. 그래서 이웃사촌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서, 아주머니 저는 아시아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I'm Korean.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코리아가 아프리카에 붙었나? 갑자기 이제 인식론에 아주 이게 혼돈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유럽에서 오실 때 여기 어느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 네이티브 인디언, 인디언들이 있었죠. 근데 그 인디언이 몽고족이에요. 여기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이 몽고 반점이 있는 거하고 자녀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몽고 종이거든요. 우리 삼신 할머니가 때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뭔가 반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 정신에서, 이 젊은 놈이, 이 땅이 아메리카 인디안 땅인데 형제의 땅이기 때문에 백인들이 훔친 거 내놓으라고 하는구나라고 딱 이렇게 머리가 돌 때쯤 돼가지고, 야! 너 유럽에서 왔지? 가! 안 가? 하니까 You go home to England. 미국으로 가, 영국으로 가라. 니네들이 피난민, 난민들이 맞아 메이플로 타고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형제들이 니네들한테 영주권을 달라 그랬냐, 아니면 비자를 보내 그랬냐, 빌자를 보내 그랬냐, 이런 호박 주고 칠면조 주고 우리가 선을 행한데 선을 악으로 하는 이 도둑놈들, 도둑년이지, 나 에렉이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이 땅이 우리 땅이니까 가! 그러니까 막 그 다음부터는 나만 만나면 도망가요. 왜? 한번 따라합시다. 미국은 우리 땅. 할렐루야. 제 눈에는 전 세계가 다 한국 땅으로 보입니다. 내가 이와에 대해서 대회를 하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해. 내가 독도가 무슨 우리 땅이냐 말이지. 무슨 쪽팔리게 말이지. 독도가 무슨 우리 땅이냐. 그러니까 저 사람 친일파인가 보다. 아버지가 일부 아버지가 맞지 못하라 그러더니, 그런데 옆에 사람 악수하시라고. 그러지 실례지만 옆에 사람 악수하세요. 잠깐만 악수하세요. 자, 제 말 좀 들으시고 옆에서 악수하시면서 제 말을 따라하세요. 자, 눈을 쳐다보시고,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 사람은요 눈을 안 쳐다보면 나는 너를 무시한다 그런 겁니다. 자, 옆에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못생긴 사람 보면 못생겨지니까 옆에 사람 무시하자. 장모는 옆에 사람 무시하니까 악수하면서 다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남은 나를 말은 따라하되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라고. 따라하세요. 일본은 우리 땅, 중국은 우리 땅, 네, 싱가포르 우리 땅. 저는 문활력 박사예요. 아마추어 역사가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우리 동이족은 동서 5만리 남북 2만에서 천, 우리 한국이 쩔터기까지 우리 땅이에요. 근데 지금 막 우리가 이제 너그러우니까 이제 땅을 좀 빌려줬지만, 제가 미국 놈들 같이 빵 땅 빚었는데 이제 하나씩 찾을 때가 와서, 예, 곧 우리 고토를 회복할 때가 왔습니다. 예, 예, 우리 나를 침략 안 해. 내 거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백악관에 한국 사람 넣겠다. 뭐 그렇게 내가 욕심입니까? 욕심 아니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농담이 아니니까, 진짜 한민족이 여러분 조지아 주세 되고 우리 백악관에 우리 주인도 되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착상을 했나? 간단합니다. 내가 94년 박사받고 한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막 의기충만해서 여러분 영어는 다 됩니다 그거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해는 될 사람만 됩니다. 말이 달라서 그 다음 해는 잘 안 됩니다. 4년째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어 가르치다가 내가 간암 걸려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목사님 간암 걸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안 되겠다. 우리 한민족이 우리 이 조국을 너무 사랑해서 이 한국어로 이렇게 잘하시고 우리 영어 하다가 영어 막 하다가 이렇게 애국자가 돼요. 이 미국 놈들이 무슨 말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막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전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에 한국말을 가르쳐서 우리 여러분들을 한국어 우리 현직 교수로 모시는 게 제 소망입니다. 다 같이 박수 할렐루야. 아멘. 그 작업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르완다 10년 개발하고 한국어 가르쳐요. 우리 한국을 형님의 나라로 이번에 볼리비아가 가서 개발합니다. 국가 전체를 그냥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나라 한국의 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세계 선교하야 홍익인간을 이루자. 할렐루야. 십자가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까지 가져가서 전 세계를. 그래서 우리 김우중 어르신께서 뭐 세계는 넓고 할 일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고 예수쟁이기 때문에 나는 내 눈에는 다 세계가 예수의 땅 한국 땅으로 본다. 그게 민족주의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게 성경적인 확신입니다. 제가 성경을 뚫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 축복하니까 아멘을 받으세요. 만물이 너희 것이라. 그게 아멘에서 만물이 너희 것이라. 만물이 너희 것이라. 분당이 너희 것이라. 한국이 너희 것이라. 일본이 너희 것이라. 미국이 너희 것이라. 만물이 너희 것이라. 하나님이 만물이 너희 것이라 그러는데 뭘 이렇게 주시면 받아요. 왜? 은혜 소자. 받을 소자예요. 받아서 소복소복 쌓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말세 교회가 이 음란, 이 조직적으로 지금 음란, 그래서 음란과 종교를 섞고 엑스타시 하는 거랑 성적으로 기독교를 조작하는 이러한 이단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궁금한 음란은만 우리가 극복하면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받는 것입니다. 22절 볼지어다 이 음란한 사람들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고 침상에 던지는 그냥 침대가 아니라 sickbed. 사람이 죽기 전에 거기서 꼬랑꼬랑 앓다가 죽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가늠하는 자들도 회개치 않으면 큰 환란 가운데 이 큰 헬라어로 tribulation 대환란에 던지겠다. 그 다음에 사망으로 자녀 자식들 다 죽이겠다. 네, 은가에 음란은 자기 몸에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분 성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거룩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 못 보니까. 하나님 못 본 사람이 어떻게 적을까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음란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음란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회개치 않으면 버린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체로 음란할 때 회개하실지어다. 회개할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갖고 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여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고 성질을 회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사단의 깊은 곳 음란을 극복하는 이기는 자는 음란을 극복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붙잡아라. 여섯 가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이제 축복 마지막 우리 베델 교회 암밥소리아 이 세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음란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저도 이제 뭐 3년만 지나면 환갑인데 하도 금식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20일 금식을 하고 온데 하나님이 여자를 딱 쳐다봐 아름다운 여자를 딱 처음 볼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캐주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 번째 딱 보잖아요. 그럼 관심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3일 금식. 마음으로 죄졌으니까 젊었을 때는 3일 금식이 쉬웠는데 이게 나이가 먹고 나니까 금식을 시작하면요 그렇게 맛있는 게 생각이 나고 저도 늙었나 봐요. 그게 막 굶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안 쳐다보고 안 굶는 게 낫지. 예. 그러니까 아예 안경 벗고 다녀. 전부 다 받고 그냥 쑥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이게 혹이 나는 게 낫지. 내가 3일 금식하는 것보다. 예. 나를 여러분 눈으로도 범죄하지 않냐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가 돼서 하나님의 성결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임재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음란만 극복하면 돼. 기도하세요. 또 회개하세요. 잘못하면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날마다 씻고 날마다 주무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25절 두 가지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있는 것. 그러니까 이기는 건 다시 말하면 음란을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올 때까지 재림 때까지 재림 때 교회는 두아리아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굳게 잡으라. 있는 것. 그럼 있는 게 뭐냐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축복할 테니까 잡으세요.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에덴 세대인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이 사역이 충만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지어다. 믿음이 철변하달지어다. 섬김의 종들이 될지어다. 어려울 때도 인내할지어다. 갈수록 나중에 더보다 더 나는 우리야 음악으로 말하면 크레센더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은혜강이 갈수록 깊어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도와 진리를 이해하는 상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지어 제가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계속 잘하면서 그 다음에 음란을 이기면 이제 예덴 새예덴 교회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한국교회 중에서도 새벽별교회 유력의 하나교회 여기 순봉교회도 장로교회도 뭐 성결교회 또 많은 교육했지만 하나님 분명히 저기 말씀하시죠. 소광성 목사 시대가 와서 소광성 목사를 중심으로 하니 새 에덴 교회가 한국의 이 포스트 플레이를 딱 하게 될 것이면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주권하는 교회들도 다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 교회도 살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그래서 이게 이 에덴 이게 세덴 교회가 우리 소광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까지 지킬 때에 주님께서 이제 권세 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만국을 다스려야 돼요. 교회론, 이클리아젤라지. 교회가, 우리 루터,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너무 세게 해서, 2만 4천 권, 했어요. 저녁을 먹고 한 30권 책 읽을 수 있습니다. 책도 한 권 아니고요. 7개 이렇게 딱 피고, A, B, C, D. 그래서, 우리 C는 A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디스커션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8권 본 다음에 들어가세요. 다음 타자.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저녁 먹고 한 30권 읽는데, 뭐 역사 인식론으로 그냥 돌아가면 되니까. 네, 그런데 이야 교회론에서 지금 루터교 교회론이 엉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로교도 덜 엉망이지만 엉망이에요. 침례교는 완전 엉망이에요. 순복음이나 이 오순절은 반은 완전 엉망이고 반은 덜 엉망이에요. 그러나 좌우는 엉망입니다. 교회론이 안 잡혔기 때문에 계속 프리메이슨들한테 귀신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에덴 세덴 교회는 교회론이 뭐냐 간단해요. 에베소서 1장에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딱 두 번밖에 안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장. 그러나 이 에베소서의 교회라는 게 아홉 번이 나와요. 이렇게 짧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더 해봤자 교회가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에베소서의 교회가 여덟 아홉 번이 나오는데부터 보세요. 한번 따라서 교회는 세상 위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에요. 한번 따라서 세상 위에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세상 위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정부는 저 산 아래 동네예요. 예, 지저분하고 더럽고 꾸지적 말고 그게 더러운 동네가 산 아래 동네예요. 그러나 교회는 산 위에 동네예요. 항상 위에 동네가 아래 동네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돼 있어요. 네. 예,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국회의원이요 후원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장관께서 딱 나가지고 여러분 여의도 그러니까 돼지우리에 국회의원을 들어갔더니 돼지가 막 튀어나왔어요.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이 더러워 그러면서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냥 얼굴이 벌게 져가지고 장관님의 말이 이제 망언에도 분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관은요 아무나 다해요. 예, 더러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거짓말 한번 해도 3일 금식 여자 한번 쳐다봐도 3일 금식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3일 금식 20일 금식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이 강대상에서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놓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도덕적으로 저 하늘이기 때문에 세상은 더러운 땅이요 여러분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아래 동네 정치가들 대통령이니 뭐 재판관이니 대학 교수니 이런 애들을 꼬마들을 어른이 신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야단치고 그게 교회론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지금 성황성 목사님만 그걸 하셨습니다. 저분이 말하는 신정론을 회복하라 그게 그거예요. 목사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엉터리 교회관을 가지고 뭐 정치가 두려워하고 뭐 대통령 두려워하고 대통령이 오라고 뭐고 돈만 좀 오라고 여러분 그게 종입니까? 아니요. 주정이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정치가들이 발발 떨어야 그게 세례요한이지. 정치가가 감히 주회종들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왜? 주회종은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밤에 축복합니다. 우리 새 에덴도의 교회가 유일한 교회예요. 송광석 목사님의 신학을 받아들여 성경 해석을 받아들여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지어다 한국을 다스릴지어다 세단동산교회 세덴교회에서 일본을 다스릴지어다 중국을 다스릴지어다 미국마저도 다스릴지어다 전세계 200여 나라를 다스릴게 되시길 주문하간 저처럼 할렐루야 이걸 받아야 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웬만한 대통령 다 만나요. 왜? 내가 오르면 다 와. 왜? 왜? 어른이 오르면 애들이 와야지. 아니 제가 또라이가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방정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방정도 맞지. 그래서 뭐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맞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 너와 아무 대통령 다 와. 예, 너 와. 그럼 와요. 예, 그래서 왜 주의종이 안 내가 대통령 목사가 아닐지라도 내가 교인일지라도 만물 위에 여러분은 만물 위에 있습니다. 세이된 교회는 정부 위에 있습니다. 아멘하세요. 네. 여러분 법원 위에 있습니다. 대학교 위에 있습니다. 이 교회의 위상은 여러분 이 아래 동네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법정에 가서 법정에서 여러분 수를 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왜? 어른이 애들한테 가서 판단받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어른이 애들한테 가면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 신성 모독죄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가서 당하는 거예요. 어른이 지는 거예요. 딸이요 아빠 미워 그러니 아빠가 아이 그래 아빠가 뭘 잘못 이러지 그게 아빠지 아빠 미워 나도 미워 이년아 이게 아빠가 아니에요 이게요 애하고 싸우면 아빠가 아니에요. 네 아빠가 잘못했다 그게 진짜 아빠지. 예, 여러분 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오늘 여러분 세상하고 싸우지 말고 저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애잖아 애잖아. 예, 그리고 저 그냥 애가나 더러운 애잖아 더러운 애 때가 묻은 애잖아요. 하루는 여러 국회에서 막 연설해달라고 해서 안 가 그랬더니 목사님 왜 안 와요? 하나님의 환상을 딱 그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 하도 더럽게 해가지고 환상 딱 보셨는데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재래식 화장실에 이 깨끗한 물 한 컵을 딱 붙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안 와요? 그러니까 진짜 알고 싶냐고 알고 싶대. 아 재래식 화장실에 물 한 컵을 내 설교 한번 들어봤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 주의 종이 들어온 데 다니면 안 돼.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정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심각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다윗으로 보시니까 나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백악관에 먼저 갔냐. 예, 요나단이 먼저 가서 세례원이 먼저 가서 우리 다윗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제가 백악관을 먼저 간 것이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백악관 모실 때 좀 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국회의원들 뭐 50명이면 100명은 모아놓을 때 우리 목사님 아까 와서 굉장히 우리 집사님과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네, 당의장실에서 목사님이 과연 미국을 사랑하시는구나 미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미국이 살아야 우리를 산다는 그런 상호호혜적인 그런 놀라운 사랑을 그런 갖고 계신 건 제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내가 그러면 야 목사님 어떻게 뭐 이분을 모실 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 스카우트처럼 보고 오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미국 상원의원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전 세계는 미국 상원의원 100명 100남자가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그냥 이 집행자예요. 상원에서 예, 그 이라크 접수해주세요. 30만 명 군대 보내주세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싫어요. 그러면 비토고 할게요. 그러면 엑스큐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집행하는 자에 불과하고 진짜 세계를 통치하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 100명이에요. 한 명당 비서가 70명이에요. 거기에 담임 목사라는 것은 7,000명의 여러분 공무원을 섬기는 그런 리더가 되는데 그 상원의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원연 가서 우리 소강성 목사님이 여러분을 대표하여 여러분과 함께 세대인 교회 이 신정정치론 우리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미국의 상원연들을 꾸짖고 가르치게 되시기를 주만한지 축원합니다.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다. 왜? 새벽별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영기 목사님도 방수가 내 시대에는 가고 소강성 목사가 시대에 오니까 너도 그분을 도와라 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효하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우리 아버지 모신 두 분이 말씀해서 제가 참 그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인 교회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임할지어다. 크게 아멘. 두 번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저희를 다스린다. 철장 권세는 이거는 골든 셉터. 골든 셉터는 옛날부터 우리 페르시아나 아니면 아시리아나 이 왕이 갖고 있는 금지팡이에요. 이 금지팡이로 인해서 금지팡을 인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팡이 딱 들면 죽이라 살려 침략해 잡아 이 금지팡이로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남편이지만 이 금지팡이를 딱 쥐지 않으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안 잡았어 그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통치하는 사람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세대인 교회가 어느 정도로 영권을 갖느냐. 여러분 우리 손 목사님과 여러분이 골든 셉터 이 금 지팡이를 딱 가지고 딱 가서 저 귀신이 마음에 들면 천사들한테 하면 그냥 귀신 가서 죽여버리고 나가버리고 여러분이 말로 안 하고 너무 영역이 있어서 눈으로 귀신 쫓게 되시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웬만한 병은 세대학교에 들어오면 다 도망가시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치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병들이 이 여러분 약한 것과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다 싹 도말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철저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질그릇을 저희를 다세요. 질그릇 깨뜨리기. 질그릇 깨뜨리기 그게 뭐냐 보세요. 우리 월마트나 아니면 이마트에 가서 여름에 수박을 샀는데 그만 이렇게 너무 어디에 그렇게 걸려서 수박을 떨어뜨렸어요. 수박에 떨어지면 쫙 깨집니다. 그게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그러세요. 세덴 동산의 세덴 교회의 영적인 파워가 얼마나 파워인지. 여러분, 마귀가 어떠한 그런 이 공격을 갖고 오고 또 이 한국 교회의 어떠한 짐을 갖고 와도 우리 세덴 교회가 그 기도로 맞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세계 문제를 딱 안으면 그냥 떨어뜨려 완전히 수박 깨지듯이 밟아 짓밟고 짓부시시기를 주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전사들이 될지어다. 하늘나라의 제갈공명이 될지어다. 하늘나라의 군대가 될지어다. 여호와의 군대요. 여호와의 군대요. 여호와의 군대요. Rise up and shine.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아멘. 질그릇 깨뜨듯이 완전히 깨뜨려. 이 교회만이 왜 새벽별 교회라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밤에는 별들이 수천 수만 개 수억 개가 있지만 아침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에 5만 교회가 있고 미국에 200만 교회가 있고 뭐 전 세계 100만 교회가 있어도 다 새벽에 올 때에 여러분 독야 청청하여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교회 세덴 교회 될지어다. 할렐루야. 세덴 교회에 대한 우리 이사에서 제가 5분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거기 세덴 교회는 새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건 신천신지 이마대라는 이제 목사님, 제가 또라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또라입니다. 예. 예. 와다시와 또라이자 나이 됐어요. 쪽팔리자 나이 됐어요. 네. 이 또라이가 신천신지가 웃기는 얘기고, 히브리 말로 새하늘과 새 땅은요, 뭐, 이게 무슨 새하늘 선전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새하늘 새 땅은 그것은 새로운 통치체제가 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이디엄입니다. 수고해요. 다시 말하면 고레스라는 탁월한 그런 황제를 중심으로 이 정치가 체제가 왔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가 39장부터 이렇게 고레스 시대를 예언을 하고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에 돌려보내는 역사인데 고레스가 동이족 한국 사람인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레스가 쿠르트족 요새 쿠르트족이죠. 우리 동이족이에요. DNA가 97%가 똑같아요. 네, 우리 동이족 티벳도 우리 동이족이고 우리 일본은 우리 막내 동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본 미워하지 마세요. 동생이 지랄해도 봐주세요, 여러분. 예? 네? 동생 지랄하는데 어떻게 아예 할 수 없지 뭐.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예요. 이 신천지 새 에덴 동산 에덴이 아니고 세단 새 하늘 새 땅 세덴. 여러분이 세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제가 예언으로 말할 말씀으로 제가 전파하고 끝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세덴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기쁨의 나라. 할렐루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이 나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창조하며 여러분 창조해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돈이 좀 약하고 내가 그렇게 미인이 아닐지라도 내가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어도 여호와가 기쁨을 창조하니까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순종하여 기뻐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5초를 여러분 옆에 사람을 들을 테니까 기쁨을 순종하겠습니다. 하하하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 순종 일단 하세요. 옆에서 다 5초 원위치 5초 실시 시작. 이렇게 잠깐요. 두 번째, 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기쁨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기쁨이 많은 교회 없습니다. 제가 웬만한 대형 교회 다 가서 설교했어요. 수목교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다들 여러분 경건하긴 경건한데 인상 팍 쏘고 예배드렸다. 하나님한테 인상을 그러면 옆에서 조금만 참아 하나 얻어 맞으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 얻어 맞으려고 내가 여러분 열렁토끼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도 무서워서. 예. 그건 농담이고. Anyway, 그래서 여러분 기쁨. 이 에덴 동계는 여기 새 에덴 교회는요. 새 에덴 교회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장수촌.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오래 살게 돼 있어요. 질병은 일종의 죽음입니다. 질병은 잘 들어서요.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예. 질병은 조그만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죽어요. 중간 정거장이 병입니다. 병으로 죽어. 그러니까 병 걸리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병이 낫고 오래 살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사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와 소환에 차지 못한 노인은 다시 없을 것이며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고 백세가 좀 애예요. 예, 백세에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것이요. 여러분 백세 전에 죽으면 저주받았대. 세덴 동산교회에서는 세덴 교회에서는 왜? 새 하늘, 새 땅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살은 기본이에요. 백살은 기본이에요. 이게 저 여러분 저는요 성경의 은사가 27가지예요. 그런데 한 은사가 성경은 없지만 저한테 있어요. 저를 만나면 사람이 자꾸 오래 살아요. 제가 어릴 때 유아 간암으로 3개월 내에 죽는다 그랬는데 최철 목사님께서 조인경 목사님께서 8일 금식해서 그때 교인이 5명밖에 없었어요. 그 살았잖아요. 50여 년 살고 있어요. 죽는 사람 5건 만나면 살아. 그리고 젊어져요. 예. 저 몇 살 같이 보입니까? 예. 이렇게 숫자가 작을수록 있다가 짜장면 사드리고 안수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여러분, 사람이 젊어져요. 기뻐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자, 그래서 백세 전에 죽으면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3절만 하시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 되기로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저주가 예수님 때문에 물러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복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저주는 못 받고 축복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 불쌍한 사람은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쌍지를 끼고 귀신을 쫀다 그런 데세요.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이게 제 말대로 하죠. 저는 축복의 세계 1인자예요. 이걸로 박사학위 받았어요. 예, 바라카.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이제 마지막 다 끝났어요. 보시면서. 네. 자, 옆에 사람, 날 버리고 백세전에 가지 마세요. 하세요. 또 축복합니다. 또, 예. 예, 다시. 백세전에 가면 나를 배반한 거야. 배신 때리지 마. 시작. 자, 예, 우리의 소망, 우리 히로. 우리 송황선 목사님 향해서 하나님이 100세 이상 살게 기도했어요. 제가요. 왜냐 저분이 오래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삽니다. 저는 모세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120살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인류의 의학이 인간을 150살까지 DNA를 갖다가 끊었어요. 이게 이 에이징 하는 늙는 DNA를 갖다가 풀어버려. 그래서 150살이 이제 기본이라서 너무 징그럽다 그래서 120을 줄라 그런 거예요. 지금 텍사스에서 있는 연구소에서. 지금 그런 시대사고 있어요. 자, 우리 송황성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황성 목사님 한숨에서, 백세는 기범입니다. 시작! 백세는. 그 다음에, 자, 우리 가톤에, 이방성 목사보다 오래 사세요. 시작! 이방성 목사보다. 다시 한 번, 120살, 20살 넘기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다 100살이 넘을 쪄도! 100살이 넘을 쪄도! 100살이 넘을 쪄도! 할렐루야!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예, 이 새 에덴 교회, 새 하늘과 새 땅,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냐고,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말지어다. 그들의 생산이 재난에 걸리지 않으며 그들이 여호와 복된 자손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다 민족을 살리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될지어다. 민족을 살리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지어다. 제가 자식에 대해서 혹시 나한테 기회 있으면 어떻게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가, 제가 리더십 교수예요. 미국에서 100위 안에 들고, 우리 리더십은 사회의 리더십은 미국의 10위 안에 드는 세계적인 대학에서 리더십만 지금 20몇 년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가, 어떻게 지역 리더가 그다음에 지역 리더를 벗어나고 국가적인 기도가 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리더가, 이 5천 명의 세계를 주도하는 인물들을 연구해서 공통 분모를 사용해서 그다음에 프린시플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축복받을지어다. 더 나가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한지. 우리가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내가 가난한 목사지만은 우리 애들이 아빠 아빠 뭐 아빠 무슨 컴퓨터 게임 사줘 그러면 벌써 제가 뭐 원하는 거 알거든요. 아빠 그러면 알아 아빠 사줄게. 예, 미국에서는 옛날에 100불짜리인데 한국에 복사판이 있어요. 테크노마트나 가면 100불 가지고 10개 사요. 인도네시아 가면 100개를 복사해서 줘요. 그러니까 걔는 하나 달라 그러는데 나는 100개 갖다 줘. 왜 애비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 디지털은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애를 사놔니까 아빠 그런데 내가 다 사놨다. 이게 애비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너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새해 된 교회가 우리의 신천 신지가 돼서 놀라운 새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기 전에 내가 다 응답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시게 되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친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기쁨의 나라 될지어다. 행복의 나라 될지어다. 장수촌이 될지어다. 새벽별입니다. 10만 명이 될지어다. 10만 명이 될지어다. 10만 명이 될지어다. 우리 소 목사님이 세계적 세계 1인자가 될지어다. 한국의 빌 그램뿐만 아니라 이번에 와니까 3년 전에 영어를 안 하시더니 이번에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하시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 정도 영어는 국회에서 그냥 하시지. 왜? 영역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요. 예, 영역 충만하면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영이 알아들어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국회와 백악관과 여러 이 대통령들을 다스릴 때 여러분이 함께 다스려서 우리 새 에덴 교회가 우리 성경적인 교회며 새벽별 교회며 장수촌이며 기쁨촌이며 행복촌에서 여러분 새 에덴 교회만 오면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될지어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소목사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보면서 주님의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한 번 더 주여. Oh,